like it, baby. 저 바다로, 저 바다로, let it go. 서명이 날 깨우는 파도. You feel me now, you feel me right, let it go. 볼륨을 올려줘 더 크게. 너 때문에 설레는 맘 감추게. Oh yeah. 아무 말도 안 해도 괜찮아. 떨어지지 않아도 돼. 함께하자, day and night. 아무도 모르게 멀리 떠나볼래. 뜨거운 바다로, no, no. 설레는 이 느낌 널 찾은 난 lucky. No one can. I just wanna dance with you. 다시 step, that's right. 우리는 몸으로 새로 밀어 구사이 유사이